I love the way 내 맘을 감싸 안아 채우고 있어. 저는 몰랐던 It just comes automatic. 아주 작은 몸짓에 감각들이 움직여. It just comes so natural. It just comes automatic. 매일 기다리던 환상에 어느새 내 심장은 숨 쉬고 있어. 내게 잠시 흐트러진 소리가 너를 다 사랑이란 진실을 모두 말하게 돼서. 따뜻한 이 베베 스킨 빛을 살짝 간절 lips 비에 젖은 듯한 아이스 모두 아름다워. 함께 머물고 싶어. It just comes so natural.